나도 모를 알 수 없는 내 안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제는 다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. 아름답구나 반짝거리며 내 심장처럼 불기도 하지. 내 눈앞에서 변해가는 찬란한 빛깔 영롱한 붉은 꽃 내 마음을 유혹해. 이 어둠 속에서 내게 빛을 던지네. 다 잘 될 거야 기다려보자. 시간만은 증명할 테니 세상은 도무지 답답해 숨이 막혀. 내 몸에 선나를 윽박질러 사람께 삼킬 듯이 아무런 생각도 판단도 갑자기 숨통이 막혀와 죽인듯 갑자기 내 몸에 무언가 차올라 제기랄 연명할 무인은 도대체